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43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どうしてでしょうか? 어째서일까요?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대학교 연수여행으로 효고현의 히메지성에 왔습니다. 히메지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즈키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제43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どうしてでしょうか? 어째서일까요? 姫路城は奇跡の城と言われています。どうしてでしょうか?戦争でも焼けなかったからです。さすが、ロドリゴ! では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姫路城は奇跡の城と言われています。どうしてでしょうか? 戦争でも焼けなかったからです。さすが、ロドリゴ!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즈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姫路城は奇跡の城と言われています. 姫路城은 기적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히메지조는 히메지성으로 지명인 히메지의 성이란 뜻의 조를 붙인 것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기세키는 기적이란 뜻이고요. 노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고 시로는 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성은 조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성은 고유명사를 붙이지 않을 때는 시로라고 합니다. 그 뒤에 는 조사로서 인용을 나타내고요. 이와레테이마스는 말하여집니다, 불려집니다란 수동 표현인데요. 이마스 말합니다의 수동 표현이 이와레마스가 되고요. 이와레마스의 태형인 이와레테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태형에 이마스를 붙이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이나 또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어서 스즈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どうしてでしょうか? 어째서일까요? 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どうして?는 어째서 라는 뜻으로 이유나 원인을 묻는 표현입니다. どうして 대신에 なぜ? 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でしょう?는 일까요? 라는 뜻인데요.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か 는 의문문 끝에 붙이는 조사입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 표현인 어째서일까요?를 연습해 볼까요? どうしてでしょうか? 스즈키 교수님의 질문에 로드리고가 대답했습니다. 戦争でも焼けなかったからです. 전쟁에서도 불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戦争.는 전쟁이란 뜻이고요. でも. 는 에서도란 뜻의 조사로서 여기서는 의미가 강조된 거죠. 焼けなかった.는 불타지 않았다란 뜻인데요. 焼けませんでした.의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마스형인 불탑니다는 焼けます.라고 합니다. 그럼 전쟁의 반대말인 평화는 뭐라고 하나요? 平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 는 때문이란 뜻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히메지성은 목조 건물이지만 불에 타지 않아서 지금도 400년 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천수각의 소위탄이 떨어졌는데요. 불발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로드리고는 역사소설을 좋아해서 그런지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네, 이야기를 듣고 안나가 로드리고에게 말했습니다. 사스가 로드리고. 역시 로드리고라고 말했는데요. 사스가는 역시, 과연이라고 감탄해서 칭찬하는 말입니다. 로드리고는 친한 친구니까 경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른 거죠. 사승아라고 칭찬을 받으면요 아주 기분이 좋겠는데요. 네, 그럴 것 같죠? 네, 그럼 제43과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どうしてでしょうか? 어째서일까요? 입니다. 姫路城は奇跡の城と言われています。どうしてでしょうか? 戦争でも焼けなかったからです。 さすが! ロドリゴ!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姫路城は奇跡の城と言われています。どうしてでしょうか? 戦争でも焼けなかったからです。 さすが! ロドリゴ!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대쇼, 추측의 표현을 배웠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대쇼는 장래의 예측이나 불확실한 일을 말할 때 문장 끝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명사나 형용사에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 문장 끝에 this를 대쇼로 바꿉니다. 그럼 내일은 비일 거예요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일은 아시다이고요. 비는 아메라고 하니까요. 내일은 비입니다는 아시다와 아메です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this를 대쇼로 바꾸면 아시다와 아메でしょう. 내일은 비일 거예요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에 붙일 때는 사전형이나 나이형 등의 보통체로 바꾸고 나서 대쇼를 붙이면 됩니다. 그는 갈 거예요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갈 거예요에서 그는 가레이고요. 갑니다는 이키마스라고 하니까요. 가레와 이키마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키마스의 사전형은 이크니까요. 그는 갈 거예요는 가레와 이크でしょう. 가 되는 거죠. 제25과에서는 요다, 것 같다를 배웠는데요. 요데스 를 친근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네쇼와 비슷한 표현인데요. 차이는 뭘까요? 카레와 이크 요데스 그는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카레와 이크 데쇼 는 그는 갈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그 자리의 상황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요데스나 요다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대쇼는 미래에 대해서 추측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벨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벨소리를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빙뽕. 네, 퀴즈 같은 데서 정답이 나왔을 때도 출제자가 빙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답이 아닐 때는 뭐라고 하나요? 부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부저 소리에서 온 말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빙뽕과 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히메지 성은 시라사기 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네. 시라사기는 백로라는 새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얀색의 성이 백로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네. 네, 제43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どうしてでしょうか? 어째서일까요?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와 친구들이 일본의 전통 다도를 체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